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또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마지막 그 사명을 담당했던 수행했던 그 일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다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미디안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마지막 사명을 정말로 철저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수행을 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는 그 치밀함이 나오지 않지만 오늘 읽으신 본문 그 다음부터 13절부터 그 밑으로 보면은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하게 그 마지막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충하지 않습니다.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이 사명을 철저하게 마지막 사명을 마지막까지 수행하는 모세의 모습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그 사명에 충성하고 있는가? 날짜도 연말인데다가 마지막 달, 또 모세의 마지막 사명의 본문을 보면서 나의 사명, 그리고 나의 사명에 내가 충성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뭐 보다 확실하지요. 말씀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녹여내서 여러분에게 전해야 하고 또 말씀으로 목양하며 다음 세대를 키우며 또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사역자의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과연 저를 왜 이 고향제일교회에 보내셨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명이 있기에 이곳에 저를 보내셨을까? 그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지난 수요일 하나님 품에 안기신 그 김상문 성도님의 소천 때문이기도 합니다. 김상문 성도님은 제가 고향제일교회 부임하고 얼마 안 있어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정순 성도님이 거의 식사를 못하시고 죽을 지경이 되셔가지고 정말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께 맡겨보자는 마음으로 80여 년을 다른 종교를 섬겼는데 그 다른 종교를 버리고 교회로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그렇게 비슷하게 고향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셔서 그런지 저를 많이 찾으시고 또 무엇보다도 그 두 부부가 그 학습과 세례를 받을 때 제가 그분들의 그 학습교육, 세례교육을 담당해서 그런지 정말 저를 많이 찾으시고 정말 어떨 때 보면 아들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해주셔서 저는 참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가족 잔치할 때도 불러주시고 또 명절마다 챙겨주시고 또 뭐가 있을 때마다 챙겨주셨던 그 일들이 잊혀지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에 학습을 받으시고 올해 7월에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 일들을 다시 되돌아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 제가 먼저 가보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어떤 가이드를 제가 해드린 게 아닌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그 영생을 제가 안내해 드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교육을 하면서 저에게도 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평생 모르시다가 마지막에 믿으시는 분에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를 잘 알게 할까 고민하게 하셨고 그래서 어쩌면 저도 그 두 분을 교육하면서 많이 성장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지막에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소천하신 그 김상문 성도님을 생각하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고향제일교회에 온 목적은 그분 한 분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에게 맡겨진 어린 영혼들과 다른 영혼들도 있지만 그 김상문 성도님께 있어서 그 마지막 그 시간들을 제가 담당했다는 것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 나오는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하나의 다짐들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역해야겠구나. 누군가를 대할 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대해야겠구나. 오늘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충성해야겠구나. 이런 다짐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종격투기 잘 안 보시죠?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격투기 하면은 격투기가 나오면은 채널을 돌리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그 이종격투기라는 스포츠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UFC라는 그런 리그가 있습니다. 그 경기에서는 이기려면 상대방을 KO시키는 방법이 있지만 KO가 나지 않았을 때는 판정승으로 가지요. 그래서 판정승으로 갈 때 점수로 승패가 갈려지는데 그 점수를 따는 방법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펀치를 얼굴에 많이 적중을 시키는 것, 또 킥으로 그 약점을 공격하는 것 등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의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거를 기술명을 테이크다운이라고 하는데 이 테이크다운을 해야 그 다음 기술들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테이크다운이 또 점수를 얻는 한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UFC에서 어느 날 경기가 열렸는데 한 선수가 정말로 이 테이크다운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무지하게 넘어뜨렸죠. 그런데 판정승으로 가보니까 이 선수가 패배를 한 겁니다. 그때 나왔던 신문기사 그 제목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요. 영혼 없는 테이크다운은 소용이 없다.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오직 점수를 따기 위한 테이크다운으로는 심판을 속일 수도 없고 절대 승리할 수도 없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영혼 없이 그저 많은 사명 중에 하나처럼 담당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고 그 사명을 다할 수 없는 것이죠. 녹색 평론 발행인인 생태학자 김종철 씨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나는 끼니를 거르는 일은 있어도 신문이나 뉴스를 거르는 날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아왔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와 같은 지식인들은 신문 읽기를 그만두고 그래서 세상에 대한 관심을 끄고 딴전을 피우는 것은 지식인들에게 있어서 범죄 행위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이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인 것이고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이 시작이 되고 그런 사람들 통해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비단 지식인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또는 저 같은 사역자에게만 해당하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이 맡기신 일이 있고 그 맡기신 일과 또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하는 일들은 어쨌든 다 라다의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모두 나도 잘 살게 하고 다른 사람도 잘 살게 하는 그 라다의 사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음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은 운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축복하게 되어 있고요. 가정주부는 집안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그것이 축복이 되고 누군가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일로서, 학생들은 공부로서 그 자기에게 주어진 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명을 그냥 매일 있는 어떤 하나의 똑같은 일상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 하나하나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모세가 그 마지막 사명을 철저하게 지킨 것처럼 그 사명이 마지막 사명인 것처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 김상문 성도님과 함께 살고 있는 둘째 아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자기 아버님이 정정하시고 건강하시고 오래 사실만 한데 그 최정수 성도님이 계속 아프시니까 그 최정수 성도님 모시고 병원 가고 보살피고 그 일 하느냐고 기력을 다 소진해서 가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 말이 처음에는 굉장히 서글프게 들렸는데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김상문 성도님은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다가 그렇게 소천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기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마 하나님도 그 품에 안으신 김상문 성도님을 정말 칭찬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내가 맡긴 사명을 충실히 다하다 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의 자세여야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읽으신 본문 다음으로 가면 모세가 그 마지막 사명을 얼마나 철저하게 수행했는지가 나옵니다. 13절 이하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진멸할 때 남자는 아이일지라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끔찍한 명령 같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에선 다 선한 이유가 있지요. 남자는 아이일지라도 다 죽이고 여자는 남자를 아는, 그러니까 결혼을 한 여자들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만 다 살리라고 했는데 아마 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승리하고 성인 남자들은 다 죽였지만 차마 남자아이들과 또 차마 부녀들은 죽이지 못하고 그냥 끌고 왔던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모세였으면 아유 고생했다, 잘했다, 이 사람들도 불쌍한데,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모세는요 불같이 화를 냅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수행하지 않았는가 꾸짖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모세는 이토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명이 그냥 그 사명이라는 문구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반드시 현실로 이어져야 됩니다. 2000년대를 맞이하면서요, 세계의 그 유수의 언론들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언론사가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2000년을 맞이하면서 지난 1000년간 인류 최대의 발명품은 무엇인가? 그래서 막 조사도 하고 투표도 하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1위로 뽑힌 게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류 최고의 발명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 뭐였냐면요, 구텐베르그, 독일의 구텐베르그의 금속활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건 아십니까? 금속활자를 최초로 발명한 나라는 어떤 나라죠? 네,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의 그 금속활자는 거기에 꼽히지 않고 왜 구텐베르그의 금속활자만 거기에 뽑혔을 것 같으십니까? 독일은요, 그 금속활자가 발명되었을 때 먼저 뭘 했냐면요, 성경을 찍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요, 이 금속활자를 발명했으니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에 좋은 품질의 인쇄물을 많이 만들어서 많이 보급할까, 여기에 집중했는데 한국은 어디에 집중했는지 아십니까? 이 금속활자 소중해, 그러니까 보관을 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찍어서 그냥 소수의 관리들에게만, 그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에게만 나누어 주었다고 하죠.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일 아닙니까? 한 나라는 금속활자로 책을 무한하게 발행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특정 부류만 소유했던 그 정보들이 대중들에게 갈 수 있게. 그래서 정말 숨어있던 인재들이 발굴되고 숨어있던 그 신진 세력들이 정말 일어나게 돼가지고 여러 가지 학문, 사상, 과학, 그래서 막 문명과 생활이 발달되게 이렇게 발전하게 만들어 갔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금속 활자는 최초로 가졌지만,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은 가졌지만 현실로 사용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금속 활자인데 하나는 최고의 발명품으로 뽑히고 하나는 그냥 박물관에 전시된 정도로. 씨앗은 가졌지만 열매로 이어지지 않았을 때, 사명은 가졌지만 현실로 살아내지 못했을 때, 그 사명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선해도 그 현실로 이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냥 박물관에 보관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사명이 현실로 이어지면 축복이 이어지고 이어지고 그 축복이 또 축복을 낳고 그 축복이 감사를 낳고 그 감사가 또 감사를 낳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왜 이 마지막 사명을 그토록 치밀하고 철저하게 수행했습니까? 그 사명이 이스라엘의 현실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저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문자적으로만 지키지 않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자기가 철저하게 수행하는 것이 자기에게서 끝나지 않고 그들에게로 이어져서 그 후대들의 현실이, 생활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파리의 낭만은 3일이면 끝난다라는 말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파리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죠. 파리는 낭만스러운 도시야. 정말 거기에는 문학이 넘치고 음악이 흐르고 예술이 가득한 거리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3일이면 끝납니다. 3일 정도 돌아보고 나면 그 이후로는 현실인 거죠. 사람들은 이 사명을 낭만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름 위에 올려놓고 바라만 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 고귀하고 고상한 거야. 그래, 저기 있는 거니까 그냥 내가 바라보고 외우고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파리와 같은 그 낭만적인 도시도 정말 아름다운 풍경, 달력에나 나올 것 같은 그런 풍경 같은 것도 실제로 가보면 그곳은 누군가의 일상이고 누군가의 현실이고 누군가의 생활 공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네가 있는 그곳, 내가 있는 그곳이 꽃자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명을 너의 그 자리에서, 그 현실에서 이어지게 하라고. 아니,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은 철저한 현실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는 그것을 철저하게 수행했고요. 그래서 그것이 그 후대의 현실로 이어지기를 바랬던 것이죠. 모세가 또 철저하게 그 사명을 수행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근접의 원리 때문입니다. 이 근접의 원리는 우리 한자 사자성어 중에 금묵자흑이라는 그런 사자성어 아시죠? 그 사자성어를 기억하시면 빠릅니다. 금묵자흑.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요, 어떤 성도 한 분이, 집사님이 상담을 요청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하는데 상담 내용이 그냥 너무 그 특이해가지고 계속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집사님이 뭐라고 상담을 하셨냐면, 목사님, 제가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앞집에 이상한 아저씨가 이사를 왔는데요, 맨날 이 노래를 불러요. 타향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헤어보니. 저는 그 음도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은 다 아시죠? 예. 형 중이 잘 부를 것 같은데. 이 타향살이 몇 해든가 손꼽아 헤어본 이 노래를 하루 종일 똑같은 데를 계속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이 노래만 계속 듣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여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목사님한테 상담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목사님께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 그래요?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고 달래서 집사님을 돌려 보내셨대요. 근데 며칠 후에 이 집사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다시 찾아오셔서, 목사님, 이상해요. 제가 집에 있을 때 빨래하면서 음식 만들면서 청소하면서 집안일 하면서 저도 모르게 타양살이 몇 회던가를 부르고 있어요. 이게 근접의 원리입니다. 근묵자흑. 쉽게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가까이 하는 것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주변에 있는 것들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백성을 진멸해라 라고 하는 것이 그 근묵자흑의 원리 때문이고, 오늘 본문의 가나안 백성도 아닌 이 미디안 백성을 진멸하라는 거. 왜 그 아이들까지 죽여야 되고 왜 여자들까지 죽여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미디안 여인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 시딤 음행 사건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그 일을 바로 얼마 전에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을 다 죽이고 왜 남자를 아는 여인들을 다 죽여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시딤 음행 사건은 또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사서 많은 사람이 죽었던 그 사건이 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가까이 있으니까요. 그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가나안과 붙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미디안을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하신 것이고요. 모세는 그것을 제대로 이해했죠. 그래서 철저하게 미디안을 진멸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유대인의 교육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뭘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면 하면요, 부정적인 것, 부정적인 사람 멀리하게 만듭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들은 계속 가까이하게 만듭니다. 이게 유대인의 교육의 중심입니다. 왜요? 아무리 심지가 굳고 단단해도 가까이 하면 거기에 물들어가고 거기에 전염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성경을 달달달 외우게 할까요? 그냥 달달달 외워서 형식적으로 외우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계속 접하다 보면, 제가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계속 1년에 1독 이상씩 시켰거든요. 저는 그냥 읽었어요. 그냥.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사역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어떻게 속일까요? 야, 죄가 네 가까이 있어도 돼. 네 주변에 있어도 돼. 너만 그냥 안 하면 되잖아. 그 선택 안 하면 되잖아. 그냥 내버려 둬. 네 주변에 있어도, 심지어 네 손에 있어도 움켜쥐지만 않으면 돼 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조정래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긴 인류의 역사는 증언한다. 저항하고 투쟁하지 않은 노예에게 자유와 권리가 주어진 일이 없다는 것을. 그런데 노예 중에서 가장 바보 같고 가장 한심스러운 노예가 있다. 그것은 자기가 노예인 줄 모르는 노예와 짓밟히고 무시당하면서도 그 고통과 비참함을 모르는 노예들이다. 정말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요, 그 죄악의 달콤한 부분을 자꾸 느끼게 합니다. 죄악의 그 악한 부분은 잘 안 보여주고요, 죄악의 달콤함만을 자꾸 보여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 달콤하네? 계속 물들어가죠. 계속 맛을 봅니다. 습관이 됩니다. 거기에 습관이 중독이 되죠. 중독이 된 사람은 어느덧 자기가 중독된 사실도 모르게 되고 거기서 벗어날 마음도 없고 기력도 없는, 정말 말 그대로 마비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각 증상이 없다는 것, 이것만큼 자기가 죄의 노예인 줄 모르는 그 사람만큼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은 없는 것이죠. 나병 환자를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봉사하셨던 목사님이 마지막 임종 직전에 했던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아십니까? 마지막 기도, 그 목사님의 마지막 기도가 뭐였냐면 자신들이 돌보던 그 나병 환자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이 고통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병이 어떤 병이죠? 저는 나병 환자촌에 가서 설교한 적도 있는데 거기 가보면요 손가락 없고요 눈썹도 없고 눈꺼풀도 없고 코 여기 살도 없고 입술도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손가락이 뚝뚝 떨어져 나가요. 살갗이 뚝뚝 떨어져 나가요. 근데 이 나병의 무서움은 뭐냐면 그게 아프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에게 이 고통을 느끼는 일이야말로 축복이겠죠. 자기가 살아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감동일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요, 아픔이나 고통이 아닙니다. 뭘 두려워해야 되죠? 그 아픔과 고통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 그 아픔과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거기에 서서히 물들어가서 영적인 나병,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마비 상태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무감각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회복되고 그 사명을 철저히 수행하는 사람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오늘 모세처럼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마지막 사명인 것처럼 철저하게 현실로 가져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디안을 진멸하는 거요? 아픔입니다. 아이들을 죽여야 됩니다. 여인들을 죽여야 됩니다. 아픔이죠. 그러나 그 아픔을 현실로 살아내며 애통하는 자, 그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게 되죠?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시며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그 아픔들을 축복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 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들, 여러분의 일상에 주어진 그 일들, 그 일, 그 말씀,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것처럼, 마지막 사명인 것처럼 현실로 살아내려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